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주 잘 지냈습니다. 경욱 씨는? 아주 잘 지내셨다고요? 네. 그런 날도 있나요? 구원파는 늘 잘 지내죠. 태종 씨는 항상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괜히 물어봤어요. 시간 남겠네요. 근데 지난 방송에 대한 예. 반응이 좀 뜨거웠죠? 일단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잖아요. 지난 방송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냥 기뻐하기만도 그런 걸 어느 정도 마음에 극복했다고 기뻐하기만도 좀 힘든 사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프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뭐 이런 정도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차 타고 가면서 한 번 더 들었는데 굉장히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뭐 자기가 했던 것들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구원파라는 타이틀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들이었던 거잖아요. 그 친구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일이 시작됐다면 오히려 제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밝혔던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뭔가 힘든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또 마음속에서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나누면서 참 구원파 아닌 사람들 듣고 계시면 진짜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진짜. 다시 한번 예. 저희가 지난주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채군하고 천재군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두 분. 태종 씨, 네. 게시판 글 보셨나요, 혹시? 저희가 언론 특집편 이렇게 한다고 네, 했더니 봤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예,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까지도 올려주시고요. 갑자기 이 부담감이 확 밀려오네요. 경 씨도 준비를 하시고 있죠? 기억의 저편에 그 할 말이 많죠. 언론 편이 넘어가면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준비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 아직은 발표할 상황은 아닌데 의외로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잘 되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예. 기대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무슨 막말 선정 쪽 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게 발표됐나 봐요. 네, 이제 2월 13일자로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막장 막말 방송 프로그램 심의 강화된다. 막장 하니까 또 드라마가 생각나네. 네, 맞습니다. 여기 그게 재밌잖아, 막장이. 뭐 저희 그쵸. 구원파도 그 요소를 갖췄다고 한창 떠들어댔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포함된 기사 중에 한번 읽어봐 드릴 건데요.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 사용하거나 선정적 보도와 객관적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 폄훼하는 내용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오, 이게 이제 뭔지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자체적으로 언론사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이제 노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좀 이 발표한 데서 힘이 있는 그룹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표해놓고 안 들으면 사실은 방통이면 힘이 있는 그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법정 조치를 취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진짜 실력 발휘 좀 해주셨으면. 이제 너무 심하면 그 방송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좋은 얘기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조금 개인 사정으로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운동을 저희가 쉬었어요. 네. 근데 왜 운동이 안 나오냐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니요, 전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운동하고 싶을 때 불러주세요. 박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생활 속의 10분동 네클리어 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었나요? 예,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제가 간단한 그 차량 접촉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며칠간 있다가 퇴원을 지금 괜찮으신 거죠? 예.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하면 대부분 목하고 허리를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오시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원래 목 잡고 무조건 네, 나오잖아 차에서 뒷목 잡고 네, 근데 제가 목 쪽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며칠간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도 치료 방법들이 눕혀놓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아, 누워있는 게 아니라 눕혀놓는 게 예. 구원파 스타일이 아니네요. 예, 구원파는 어떻게든지 일어서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막 눕히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동이 바로 그거와 관련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제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가 많이 오는 게 이제 금방 척추 문제도 있지만 무릎하고 고관절, 척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하셔요. 주위에 보시면 부모님들 보면 무릎 수술이나 고관절, 허리 수술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거의 수술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대부분 후회하신 분들도 많고 제대로 또 걷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우리 고음파들은 예방할 수 있고 또 혹시 무릎이나 뭐 고관절 허리가 안 좋으면 이 운동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면 분명히 좀 좋아진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그게요? 예예. 오늘 그 하는 운동은 발차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올리기입니다. 발차기 바로 올리기. 예. 예. 아 그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 너무 쉬운 거죠. 대부분 어려운데 그거? 예. 태권도 안에 발차기가 많이 있어서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발차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차기를 하게 되면 발을 올리면 무릎하고 고관절 허리 근육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무릎 근육이나 고관절 허리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발차기를 하게 되면 한 발로 지탱을 하고 바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한 발로 지탱해서 바로 올리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그 균형 감각이 아주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까 그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발차기를 주위에 이제 그 식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걔 중에 다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발차기를 하다 보면 넘어져서? 뒤로 넘어지신 분들이 좀 몇 분 봤습니다. 해가지고 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남성분들은 좀 많이 올리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 많이 올라가면 좀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근데. 예, 예. 멋있긴 한데 이제 자기가 올라가는 만큼 올리는 게 중요하고 점점 더 이제 발을 더 높이 올리면 좋은데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게 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무릎을 펴야 되나요? 예, 무릎을 쭉 펴는 게 가장 이제 좀 중요하고 구부리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은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아요. 연세가 안 드셨는데 무릎이 안 펴져요. 아, 연세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발이 올라가는 발이고 지탱하는 발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걸 펴주라는 겁니까? 올라가는 발을 펴주고. 올라가는 발을 지탱하는 펴주라는. 발을 찰 때는 발 뒤꿈치가 약간 들어져서 앞꿈치로 지탱해야 돼요. 그래야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발 딛는 발이 전체가 다 딛게 되면 균형이 발이 올라가면서 뒤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뒤꿈치를 그러니까 뛰는 게 뒤꿈치를 중요하니까. 살짝 들면서 차게 되면 넘어지지 않으면서 발차기를 지탱하는 발도 무릎을 펴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렇죠. 살짝 구부리는 게 나아요. 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쭉 펴고 차는 방법이 있고 발목을 당겨서 차는 방법이 있는데 발목을 당겨서 차면 훨씬 힘듭니다. 예, 잘 안 돼요. 발목을 당겨서 차면 저절로 펴지죠. 다리 펴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이는 안 올라가죠. 그래서 정말 괴로운데요. 많이 안 올리면서 찰 수 있는 방법은 발목을 최대한 당겨서 이제 자기 골반 정도 높이만 서서히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골반 정도는 90도. 그렇죠. 쉽다 그거는 네.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발을 발목을 펴고 하면 90도도 잘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발목을 그 펴가지고 그 당기지 말고 쭉 핀 상태에서 발을 올리면 훨씬 이제 오늘은 박진영님께서 뭘 시키지 않네요, 저희들. 아 오늘 말로만 하시네. 이 공간이 아주 좁아서 오늘은 직접 그 발올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간단한 사례들도 이야기 드리고 발올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누워서 하는 방법하고 아까 이제 서서 하는 방법인데 서서 하는 방법은 진짜 주의해야 될 거는 꼭 그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젊으신 분들 하체가 좀 그래도 튼튼하신 분들은 이제 서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양말을 벗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앞꿈치에 체중이 실리게끔 그다음에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는 만큼 발차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누워서는 아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 발차기를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는 운동이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따로 네.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 그 일어나자마자 발차기를 하고 누워서 또 그렇죠. 하늘 보고 예예. 잘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잠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워야 이 운동은 할 수 있어서 누우면 그때 발차기를 한 100개 정도씩. 그러니까 아침에 100개. 100개. 100개. 와. 저녁에 100. 근데 100개가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발 10번 또 한쪽 발 10번 이런 식으로 차면 한 5분? 5분은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아니, 한동안 차봤는데 요즘 또 안 차네. 한동안 찰 때 100개 차니까 아우 땀이 나요. 예. 네 맞습니다. 땀 나요. 혹시 이제 넥클리어를 보통 아침에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이제 그 몸을 좌우로 좀 튼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발차기를 꼭 100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처음에는 뭐 50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이제 왼발 뭐 그 10개 오른발 10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섯 차례만 하면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때 이렇게 두 번 정도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200번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누워만 있게 되면 허리 근육들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한 표현 중에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잡고 발을 계속 올려라. 허리가 다쳤거나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발 올리기를 계속 하게 되면 무릎, 고관절, 허리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우리 고음파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이 발올리기를 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죠. 네. 네. 예. 새끼 발가락 쪽으로 힘이 간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막는 방법이 그때 이렇게 발 뒤꿈치를 엄지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드는 방법이 있고 또 걸을 때도 또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가게끔 걷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발 올리기입니다. 아. 그러면 다리가 벌어지는 현상을 막아주고 특히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들면 엉덩이가 처지잖아요. 그런데 네. 발 올리기를 하게 되면 엉덩이가 탱탱해집니다. 아. 예. 남성분들도? 예,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신기하네. 단순한 운동일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거를 이제 생활화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발 올리기를 하고 또 중간에 뭐 자기가 참 뭐 시간을 내서 조금씩 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100개씩 하면 저도 하루에 한 300개 정도는 기본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 정하지 말고 그렇죠. 생활 속에서 예, 예. 근데 발차기하고 발 올리기를 지금 섞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발 올리기입니다. 아, 발 올리기가 예, 더 예. 좋은 건가요? 아니요. 발차기는 누군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발을 이제 좀 차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 쪽으로는 발 올리기를 이제 생활화하시면 발목을 당겨서 올리는 건 더 좋다. 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 힘들다. 예, 예. 당겨서 하게 되면 이제 뭐 더 인대나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좀 힘든 게 좋은 거군요. 네. 지금까지 생활 속의 10분 운동 박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계웅 씨, 설 행사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예, 뭐 저번 방송 때도 좀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설 당일이죠. 예. 당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구원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번 원래는 근데 보통 때는 일과 말씀에 함께하는 것들이 항상 일반적으로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한 2박 3일 정도는 말씀에 한번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정말 이 구원파 초창기 때 좀 신기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초창기 때 말씀들을 듣게 될 텐데 70년도라고 예, 들었는데 70년도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과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구원파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을 텐데 그 논조나 세월이 변한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례는 조금씩 형태는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정신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듣고 또 지금 얘기들과 우리가 지내왔던 것들과 좀 비교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한번 2박 3일 가진다면 그리고 그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발견할 수 있다면 또 한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2박 3일 말씀 듣기 시간이 벌써 한 600명 넘게 지금 신청이 이미 한 600명 넘게 지금 들어오셔서요. 꽤 많은 일에 더운 모이실 것 같아요. 야. 설인데 딴 데 안 가시고 2박 3일 동안 큰 집으로 오시는군요. 이야. 말씀만 듣는데도 그러게요. 이야. 뭔가 좀 대단한 게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데도 말씀 듣는 시간 말고 또 있나요? 뭐 그 외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구원파는 노래를 뺄 수가 없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노래 부르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밤에는 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 한번 말씀에 한번 젖어보는 시간으로 그런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설 주가 지나고 다 그 다음 주에는 지금 구원파에서 또 전국적으로 전도 집회가 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대상들이 일단 학생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아직 본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니까 전도 집회라는 것들을 그냥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인생에 절대 손해보는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신이 우리한테 준 얘기들을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밖에 하도 이제 전도 집회 하면 무슨 뭔가 이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나빠지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간은 누구든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어떤 색안경을 끼더라도 그 자리만큼은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거죠, 계획에? 예, 지금 듣기로는 이제 광주, 그리고 제주, 안성, 그리고 외간 이렇게 네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기간에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팟캐스트를 듣는 구원파 아니신 외부인들 그리고 구원파에 관심 있는 분들 궁금하시면 구원파 사무국으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구원파 사무국은 어떻게 연락합니까? 경씨 어떻게 연락하죠? 일단 저희 교단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이기 때문에요. 기독교 복음 침례를 이제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나 여러 가지 연락할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 연락을 주셔도 되고. 몰랐네. 저희 게시판도 우리는, 있잖아요. 저희. 우리는 구원파 네. 저희 게시판 9 숫자로 9 그다음에 영어로 wonpa.com이니까요. 그쪽으로 남기시면 정말 벌떼같이는 아니겠지만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군가는 나올 겁니다. 만약에 구원파 아닌 분이 그 구원파.com에 사연 글을 남겨주셔도 물은 보내드리나요? 물요? 우리 보내드리기로 네.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우리 이번에는 구원파 아니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구원파가 먹는 물도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악성 댓글 대출이 무지하게 빠르답니다. 악성 댓글은 안 되죠. 물이 아닌 음료입니다. 뉴글라스에 설맞이 특별 이벤트가 있었죠, 태종 씨? 예. 저희가 당첨자도 아마 발표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해외 분한테 큰맘 먹고 이제 물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뱅기 태워서 네. 비즈니스석이 아닌 네. 화물칸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근데 이분은 본인이 받질 않고 모임 안에 이제 열심히 일하던 옛날 친구한테 이걸 좀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7년 전부터 이제 모임에서 좀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글라세를 먹고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라라는 뜻으로 그 친구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아.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저희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인공은 밴쿠버의 별이아님이죠. 예, 맞습니다. 오. 반송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지? 어우, 정말 이 착한 마음이네요. 예, 그렇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뱅기 타고 오면 물 마시고 싶었을 텐데. 자, 이번 주 뉴글라스 당첨자는 어떤 분인가요? 예, 뉴글라스의 이번 당첨자분은요. 그 하늘구름이라는 분과 하늘구름 그다음에 뚜기님. 뚜기님. 제목은 이제 28회를 듣고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진짜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좀 28회 내용을 들으면서 절절하게 묵묵한 방송이었죠. 예, 맺혔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표현해 주신 부분인데 읽으면 또 저희 마음이 더 많이 그렇죠. 많이 또 다운될까봐 오늘 읽는 건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흡수와 배출이 빠른 뉴글라스에 건강하고 맛있게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네, 비밀글로 꼭 연락처하고 이제 성함을 좀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급하게 마치고요. 지금 2부 손님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열기가 막 뜨겁습니다. 여기가 정말 좁은 공간인데 산소를 다 마셔버렸어요. 이분들이 숨도 안 쉬고. 자, 이분들은 직접 노래로 인사하겠답니다. 자, 예. 들어보겠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소똥 8년이 넘었어요 장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 건강한 피와 정신 아의 티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냄새가 안 나요 소똥 8년이나 묵었어요 장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 건강한 피와 정신 아의 티 우리는 구원받아 바로 이분들이 우구파 최초의 로고송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반갑습니다. 어설픕니다. 뭔 소리입니까? 크레파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방 뭐라고 했는지 한 분만 자세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아, 예. 빠빠스입니다. 빠빠스. 아, 예. 무슨 뜻입니까? 빠빠스? 아빠들의 모임이죠. 아빠들의 모임. 파파스. 모임. 아, 네. 파파스입니까? 빠빠스입니까? 아, 지금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소개 부탁합니다. 자, 오른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언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훈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아빠입니다. 아이고,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 이수를 붙여야 돼요. 다 외자로. 이름이 외자인 건 아니죠? 네. 근데 이렇게 중창팀 및 연극팀이라고도 했는데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 이 중창단이 만들어진 계기 말씀하신가요? 네. 아, 글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만의 노래하는 그런 그 합창단을 만들었었어요. 같이 합창단을 같이 운운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 노래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면서 그렇게 많이 짜증을 내면서 특히 아빠들한테 왜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 엄마가 아니라? 예, 아니 아빠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설명을 하면 그게 충분히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몇 아빠들도 공감대가 있었고 저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빠들이 같이 노래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또 있었고 그러던 찰나에 마침 구역의 어른께서 어른들도 좀 노래하는 그런 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그걸 계기로 이제 찬양대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중창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들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애들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팔로우업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건 제 아들 같은 경우는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저희들 노래하면 평가를 합니다. 아 근데 좀 상상이 되는 게 아빠가 노래를 하면 애들이 그걸 보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왜 나만 해야 돼서 같이 부르는 모양새는 좀 됐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모양새 좀 만들. 차 타고 다니면 항상 이제 뭐 노래를 합니다. 아이들 노래를 하든가 우리 노래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지역에 한번 놀러 갔거든요. 근데 엄청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사람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학생들을 다 놓고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애들도 섞여 있는데 그때 거의 저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아이들이 한 시간이나 되는데 집중해서 탁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더라고요. 아, 그건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리 구원파가 원래 추구하는 게 이런 거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어른이든 애든 다 섞여라라고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진정한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를 해왔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의 지역에 놀러 갔더니 그게 되는 건데 거기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 연극 노래 이런 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뭐 엄마나 애들이나 아빠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구원파 교제라기보다는 성경의 교제 원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렇죠. 네. 어른까지 다 네. 주님을 그쵸. 부를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결국에는 뭐 생각들의 방법은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찾는 마음은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다르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방금 태종 씨 이야기했는데 그런 뜻으로 만든 건 아니죠?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허탕하시네. 하다 보니까 뭐 저희만의 이제 그런 모임이 또 강화되고 또 이제 바깥 노래 부르다가 안 노래 부르면서 마음도 정화되고 또 정신도 조금씩 저희들도 스스로 이제 모임 쪽으로 다가서는 것도 느껴지고 하 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스스로 바뀌니까 그거를 또 아이들이 보고서 또 같이 느껴지는 공감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확 바뀌었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이 또래 제가 보니까 한 30대, 40대? 50대는 없으시죠? 네. 이 나이대에 남자분들이 참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기 힘든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이 아예 뭉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 구원파 안에서 자라면서 저는 모임 2세대인데 가장 좀 포커스를 뒀던 게 이제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거였는데 실제 이제 40대를 넘어가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좀 서먹서먹할 수 있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스폰지잖아요. 그래서 네. 가요를 듣든 뭐 팝송을 듣든 들으면 그대로 입에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나오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애들이 입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다 달라졌고 그게 아빠들이 부르는 노래고 엄마들이 부르는 노래고 이게 하나의 교제가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스스로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그 안에서 이제 교제 안에서 나타나는 빛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와닿고 있습니다. 오, 말씀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노래를 중점적으로 부르시나요? 네, 저희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노래를 굉장히 그 구분을 해서 좋은 노래를 선별을 이렇게 잘 해주셨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흥얼송이라는 노래가 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한테 흥얼송을 불러주면 아이가 스스로 그거 몇 장이냐고 찾아보면서 스스로 불러줄 때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이제 그 시간에 같이 가서 아이는 놀더라도 옆에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면 옆에서 이제 아이가 듣고 집에 와서 그 노래를 찬송가를 펴면서 그게 몇 장이냐고 부르면서 그럴 때 가장 뿌듯한 그 기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이제 혹시 지금 이제 구원파 아니신 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흥얼송이 뭡니까? 아, 흥얼송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흥얼송은 뭐 아주 특이한 그 특별한 노래는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라에 상관없이 뭐 민요라든지 동요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그 또 가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사 그다음에 멜로디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의 정서에 정말 걸맞는 그런 노래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우리만의 이제 그런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아 이런 흥얼송 저도 노래 부르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노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방송하지 않았나요? 유기농 흥얼송이라고. 그렇죠. 네. 그 제목을 넣긴 했는데 그 네. 흥얼송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너무 좋은 양질의 가사를 채워 넣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몇 곡이나 예. 있습니다. 이게 노래 모음집이죠? 예, 노래 모음집인데 네. 뭐 이렇게 가사만 있어요. 가사만. 가사만 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신나게 부를 수 있는데 저는 보면서 이건 뭐지? 신이 안 나는군요. 근데 저도 흥이 이제 없네 그러면 어렸을 때 들었던 것들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막 추억이 기억이 나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고 근데 어떤 것들은 진짜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그러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모를 만한 내용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흥얼성에 대해서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아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공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전부 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른 노래도 없고 어떤 인터넷에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선정한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곡들을 찾아서 진짜 저희가 또 그런 그 좋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들로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해나간다면 구원파뿐만 아니고 구원파 이외의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해서 음원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음원 자체가 네. 저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네. 근데 인터넷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놀랐거든요. 뭐든 찾으면 인터넷에서 있겠다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네네네. 아~ 기회를 줄 수 없잖아요. 대단한 중창단이에요. 기회가 왔습니다. 중창에서 없는 음원을 만들겠다. 인터넷도 없어요. 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도 놀라웠어요.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네네. 동의되는 눈빛들이 아니죠. 아, 왠지 이 팟파스에서 우리 팟캐스트 팀의 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흥얼송하면 흥과 어른을 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우리 구원파에서 추구하는 게 그 건강한 피 그리고 건강한 그 피 안에 드는 건강한 정신. 근데 아예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건강한 정신 안에 노래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꺼내 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꺼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정신 속에 넣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들 중창단에서도 부르는 노래들이 흥얼송, 찬송가, 아이 노래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지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녀 교육은 대부분 엄마들이잖아요. 엄마 몫이고. 근데 지금 빠빠스들은 지금 아빠들이 나서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서로 그 고민의 결과 중창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좀 묵직하게 지금 팔짱 끼고 계신 우 아버님이시죠? 네. 그럼 자녀 교육의 고민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뭐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뭐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토요일 또는 이제 일요일만이라도 좀 많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경향이고요. 또 매주 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이제 주 중에도 항상 저녁에 보는 어떤 교회마다 이렇게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 어떤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에는 또 가끔씩 또 애들도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아, 중창단 모임에? 중창단 모임 또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찬양대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오기도 하고 거기서 그런 우리 노래 부르는 모습들을 보고 또 애들이 또 돌아가서 또 차 속에서 그 노래를 또 뭐 따라 부른다든지 또는 또 나중에라도 나중에 저희가 불렀던 노래들을 또 저희가 부른 노래 중에서 또 좀 재밌는 노래들도 있는데 그런 노래들을 또 따라 부르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 저희가 참 먼저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사실은 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건데 사실 그냥 어떻게 키워야지라고만 한 그 고민을 한다면은 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키웠다라는 게 정답은 또 없듯이 그걸 이제 저희는 사실은 맡기고 또 저희 안에 어떤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예.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고민은 엄마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고 고민은 엄마들이라고 마지막에 진실이 나오시면 근데 지금 또 한 분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영 아빠 네. 예, 예. 자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녀가 몇 명입니까?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어요. 자녀들하고 뭐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이제 막내가 이제 소통이 제일 어렵죠. 그리고 첫째는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또 어려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어려서 어렵고 또 사춘기라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사실 이제 이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먼저 보여주고 뭐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내가 그냥 직장 생활만 바빠서 뭐 저녁에 퇴근하면 잠만 자고 아침에 정말 얼굴도 못 보고 나가는데 그런 시간의 연속이라면 정말 슬프겠더라고요. 내가 나이 먹어서 돈만 벌고 결국 은퇴하고 나면 애들은 이미 커서 시집가고 장가 갔을 텐데 과연 얘네들과 나와에는 어떤 그 관계가 무엇일까? 이름만 아빠라고 부를 뿐이지 중간에 추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공감되네.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어제는 퇴근을 하는데 문을 딱 현관문을 열자마자 애가 도화지에다가 아빠 놀아줘를 붙여놓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동선을 따라서 다 있는 거예요. 문마다 붙어 있고 냉장고에다 붙어 있고 예 식탁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냐 내가 더 놀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걸 다 뜯어서 자기 옷에다 다 붙이고 오더니 그걸 가족들한테 다 사인을 받는 거야. 언제 놀아줄 거냐. 네, 그래서 야, 지금 그러면 막내가 몇 살이죠? 막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와. 네. 그 3학년짜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제 거기다 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주고 놀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빠 피곤해. 최근에 이 3학년짜리 막내인데요 넷 중에 굉장히 기쁜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예. 이거 상 타왔나요? 엄청난 상을 탔죠 사실. 선물을 받았죠. 예. 뭐 이 땅에서는 주지 않는 상입니다 그거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1, 2, 3까지는 원래 작년 초에 해결을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아니 2014년도에 저희가 그런 사고가 터지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셋은 해결을 했는데 영혼을 해결을 했는데 마지막 넷째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 구원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내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얘를 이제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시켰죠.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아듣겠어요. 자기 글자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제 데려가서 열심히 듣고 또 평소에 이제 아마 듣고 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긴장했던 게 우리 가족들은 다 올라가는데 너 혼자만 남을 거야 이런 그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얘도 그 일주일간 그 설교 시간을 길다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예, 버텼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참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어떤 숙제를 좀 해결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은 거죠. 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이분들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좋죠. 한번 듣고 싶네요. 예. 무슨 곡 준비하셨습니까? 예,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예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곡을 연결시켜서 밤송이와 고슴도치, 돼지의 언어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사람쥐들 놀던 밤나무 아래 위 고슴도치 사촌들만 다 왔구나. 밤송이 등등등의 알밤 보호하려고 그렇게도 짐 많이 뽑고 있느냐. 무슨 적이 그렇게 많아 짐들은 갑옷 투사 같으냐. 사람쥐들 놀던 밤나무 아래 위 고슴도치 사촌들만 다 왔구나. 밤송이 등등등의 알밤 보호하려고 그렇게도 짐 많이 뽑고 있느냐. 무슨 적이 그렇게 많아 짐들은 갑옷투사 같으냐. 짐들은 갑옷투사 같으냐. 꿀꿀 꿀 깨지는 배고파도 꿀꿀 배불러도 꿀꿀 할아버지 할머니 돼지도 꿀꿀 엄마, 아빠, 돼지도 꿀꿀. 아기 돼지도 불달라고 꿀꿀하네. 아무도 꿀은 주지 않고 죽만 먹으라고 주네. 꿀맛 못 본 돼지가 꿀 한번 먹어보려고 꿀꿀꿀꿀꿀꿀 꿀소리 자꾸 해도 아무도 그 소리 알아듣지 못하네. 아빠들이 불러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네요. 아, 태용 씨 어때요? 아니, 아유, 제가 저런 노래를 애들한테 불러줄 수 있을까? 아유, 부럽다. 이걸 듣고 애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 뭐 거의 폭발적이죠. 저런 뻔뻔한도 갖출 수 있는. 아니 우리 어느 아빠도 자녀가. 뭐 여러 명이라고 저는 또 뭐 기본 우리 모임은 3명 아니겠습니까? 아~ 기본 3명은 갖고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막내가 좀 어려서요. 막내가 노래를 벌써 누나들의 영향을 받아서 누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라서 차이가 좀 큰데 애들이 벌써 이제 유행가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막내가. 아~ 그래서 어우 막 내가 알지 못하는 유행가를 이렇게 조금씩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들 지금 몇 살이죠 막내가? 이제 7살인데요. 7살짜리가 거의 틀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 그래서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열심히 그래서 이 중창단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동안 잘 안 나왔었습니다. 저는 원래 저하고 저기 여기 그 무슨 아빠입니까? 그걸. 뭐죠? 훈아빠? 뭐, 훈아빠. 훈아빠는 원래 그 비주얼 담당이거든요. 원래. 아, 무대, 비주얼? 예, 아. 무대 설 때 길이 담당이에요. 길이 담당. 길이 담당. 길이 담당. 평균 신장이 좀 작아서 제가 높여주는 담당인데 예, 그걸 위해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아. 좀 애들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고 가사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듣고 불러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어, 이 태영 씨 중창단 괜찮은데요? 제가 음치라서 한이 되네요.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그걸 연습하려면 노래를 하게 되면 애들도 따라가게 되고. 그러게요.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 같네요. 이게 음악만큼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드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되는데 음악 이거는 참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음악을 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 태종 씨도 음치지만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에도 음치가 있었죠. 본인의 노력으로 좀 이렇게 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우리 정색을 표현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네,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노래 쪽에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총무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아. 네, 저는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르고요. 다루고는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환경에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악기도 못 다루고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개 이름을 쓰시오 그때 했을 때 칸이 네 칸이 있었어요. 그때 뭘 쓸까 고민하다가 바둑이를 썼어요. 근데 한자가 모자라잖아요. 한 칸이 남아갖고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가까이 있었죠. 바둑이 가. 근데 그 네 칸이 뭐죠 답이? 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게으름이었으니까 도레미파나 뭐 그런 게 있겠는데 그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었고 사실 대학교 때도 이제 친구들 제가 대학교 때 번호를 받았는데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막 노래 부를 때면 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부를 때 가끔씩 찬송가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거기 이제 그 기숙사 사감님이 음이 누군가 틀린다? 찍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음감이 좀 생겨갖고 그러니까 음치라고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태였는데 사실 이제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게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생략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어갖고 이제 음악을 좀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구박을 많이 받았죠. 제가 총무 자리만 아니었으면 당장에 잘렸을 텐데 총무다 보니까 잘리지도 못하고 많이 구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도 아, 좀 틀린 것 같아. 그 정도 레벨까지 와 있습니다. 오, 뭐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지금 지하대. 처음에 테너를 하다가 예. 알아서 베이스로 갔습니다. 아 테너도 하고 베이스도 하는. 아, 예, 태종 씨 그냥 묻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럼 부르는 걸 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아빠들이 또 뮤지컬도 했다면서요 이 팀이. 예, 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중창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극단 빠빠스 단장 훈아빠입니다. 단장님이시군요. 아, 예. 중창단에서 비주얼도 담당하고. 예, 제가 바쁩니다. 근데 그 뮤지컬을 했다는데 그 이게 가능합니까? 네, 제 예, 별명이 마이더스 신이라서. 네. 마이더스 신. 마이더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 아니고요? 아, 이제 제 성이 신씨라서. 그 어떤 분이 불가능의 불자를 떼어버리라고 해서 떼버리고 그냥 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작곡가도 섭외하고 안무 감독도 섭외하고 저희가 다 아빠들인데 이번엔 이제 자매가 필요해서 여자 배우도 섭외하고 조명도 더 사고 가발도 사고. 네. 이제 우선 유치부 아빠들을 이제 까다로운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사람이 없어서 지나가는 아빠들 네. 아 그럼 지나가는 아빠들을 모아가지고 극단을 네네. 만들어서 연극을 하게 된 거네요. 네 연극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 이제 감독을 하게 되신 분이 20년 전에 이제 그냥 연극으로 썼던 건데 이번에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소원을 그럼 그 뮤지컬 제목이? 헨델 메시아입니다. 아 헨델의 이야기를 한 거네요. 헨델 메시아를 네. 창작 뮤지컬로 만드신 네네. 거죠? 네, 저희가 두 번 공연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그때 지금 주인공 분이 계시다면서요. 미아빠. 네, 그분 마에스트로 황입니다. 황마에. 야, 그때 주인공 핸델을 하시고 그러면 그때 노래 한번 한 토막 들어볼까요? 야, 어느 수준인지. 아, 이 노래 그 몇 곡 중에서 그 중에서 핸델이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 메리 이 하레비는 지금껏 오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단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욕심 많고 죄 많은 하레비를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가며 기꺼이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구나. 야, 잘 부르는데요. 그 가사에 갑자기 감동이 밀려와가지고요. 또 태종 씨 울컥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뻔했습니다. 개웅 씨 어떻습니까, 노래? 아, 저도 지금 근데 가사 들려요. 아, 이렇게 노래 이렇게 하면서 가사가 들리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흥얼송이나 계속 이제 노래 얘기를 할 때 가사가 들린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가사가 들리네요. 그것만 해도 지금 되게 좋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야, 이 아빠들 지금 장난 아니네요. 그러게요. 이 대본은 20년 전에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 등장을 했던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로 딱 나오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러면 이태준 씨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냥 연극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핸델 연기도 한번 볼까요? 어, 좋죠. 아빠 가능합니까? 연기 한 토막도. 선생님, 핸델 선생님, 제가 보내온 건을 받으셨나요? 볼 것 없네.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나. 다른 사람이라니. 안 됩니다. 제 원고에 곡을 붙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선생님 뿐이십니다. 이분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석 OX 퀴즈를 한번 제가 냅니다. OX 좀 그런데 퀴즈는 아니고요. 손 들고 손 안 들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면 나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저는 다 그렇다. 모임에 열심히 공부 못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공부도 잘해야죠. 문제는 거기군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하면. 공부 잘 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밀리네 일단. 괜히 문제 냈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애 엄마보다 내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 하나 둘 셋. 전멸입니다. 전멸 역시. 전멸입니다. 전멸. 아빠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아빠 왜 덜 알아요? 엄마보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중에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애들한테는 이 아빠의 존재와 엄마의 존재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의 속속들에 대한 사정을 다 아는 것들은 엄마의 존재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다르죠. 근데 사랑을 누구를 더 좋아하냐는 가끔씩 경쟁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가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달라요. 아빠 위해서 자신감이 올라가죠. 아이가 다 틀잖아요. 아이가 3명이니까. 아니 근데 외식을 나가야 된다거나 뭐 영화 같은 걸 보고 싶다거나 용돈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와서 아빠를 붙들고 놀아줘. 뭐 오늘 주말인데 아빠 오늘 뭐 이렇게 애교를 떨고 꼭 이렇습니다. 이게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꼭 아빠를 찾아요. 그렇지만 배가 고프고 뭐 이게 뭐가 좀 졸리고 뭐가 이렇게 짜증나면? 그럴 때, 예, 그럴 때는 엄마만 찾아요. 아.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 아기가 아직 20개월이 안 됐는데 예. 똑같거든요. 이게 고등학생까지 가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생은 더 좀 좀 교묘합니다. 네, 아주 교묘합니다. 네, 두 가지가. 아 근데 전부 다들 자신감이 넘치네. 애들이 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손을 들으시네. 오. 지금 말 없어지셨잖아요. 한마디 조용히 들으신 거예요. 우리 계웅 씨는 누구를 더 좋아해요, 아이가? 아 근데 진짜 똑같아요. 놀고 싶을 때 저를 찾아와요. 근데 지가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뭔가 곤란할 때 엄마 찾아가요. 아, 그게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아, 누굴 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네. 저는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잘 때 되면 상처받고. 아, 조금 지금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무거운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해 우구파 방송을 다들 들으셨나요? 네. 예. 그 중에 우리 최군 이야기. 예, 이번 세월호 사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본인의 아이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준이 아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파의 전형적인 2세대인데, 근데 저희 때 부모님들 있을 때 이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튼, 저는 5살 이때부터 아마 이 모임에 이렇게 접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그 부모님하고 형 누나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다면 가버리면 저는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12시까지. 울다가 자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 이제 우리 안에서 추억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점이 너무 힘들어서 그 우리 애들한테는 항상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임이 있다 이러면 항상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도 부모들이 같이 가고 부모가 부모들의 모임이 있어도 중창반 연습 모임이 있다면 아이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끼리도 놀고 교제하고 근데 부모님들하고 낮으시더라고 다 이름도 알고 다 친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친한데 다 각자의 집을 가봤고 이러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작년에 다 이제 그 고원을 받고 해결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애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굳이 그거를 이렇게 커밍아웃은 하지 마라 그냥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오히려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교장 선생님이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욕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붕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애들이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근데 실제 이제 최근과 같은 상황이 왔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일단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만의 거수를 이렇게 묻어두기보다는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꺼내놓을 수 있고 친구든 부모든 아니면 다른 이렇게 부모들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언니 아빠는 저도 뭐 옆에 있는 아빠랑 같이 이제 아주 2세대 아주 전형적인 2세대인데요.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제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마음을 좀 약간은 이런 질문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 한 12-13년 전에 그 얼마 전에 LA에서 공연 방송하셨던 그곳에 이제 한번 제가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세계 교사회 모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느 지역 대표로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교재도 나누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우리 2세대, 3세대, 4세대 언제까지 모임이 같이 모르겠지만 계속 현재에서 이 세대가 1세대가 받은 내용을 유산을 잘 받아서 우리 2세대가 3세대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사분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이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가 현재 1세대가 했으면 2세대가 또 우리가 더 견고히 하고 우리 후대 3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모임에 제가 이제 교육의 가치관일까요? 이제 그런 게 좀 정립이 됐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뭐 잠깐 우리 첫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애가 셋인데 첫째가 이번에 아주 좋은 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못 갈 줄 알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너무 참 기뻐서 했는데, 좋은 학교라는 게 네. 예술 쪽에 예술 쪽에 아주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학교 쉬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어떤 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모임 쪽으로 하던 그때 약간 교육 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잠깐 한 3, 4개월 쉬었었는데 그때 학교 쉬면서 이제 아침부터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예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불안했죠. 굉장히 학교를 쉬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무지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한 번은 아 뭐 공부보다는 어떤 모임 쪽에 어떤 생각을 한번 정립해보고 모임의 사상을 한번 읽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과감히 좀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3, 4개월 때 좀 그 일이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없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경험이 애가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됐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뭘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부모, 저희 부인하고 저도 이제 무식양면적으로 서포트를 했죠. 그랬더니 좋은 결과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그런 정신이 준 게 한번 자기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정말 거의 벼랑 끝으로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또 모임적으로도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도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런 어떤 벼랑 끝에 왔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뭐랄까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애들한테 뭐 저는 내 친구들도 제가 구원파라는 아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게 잘 살고 있어서 얘가 똑바로만 살고 있다면 구원파가 알려지더라도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에 좀 청원을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최근 얘기 속에 나왔지만 그 최군하고 천재군 얘기 속에서 났지만 애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빛과 소금처럼 드러낼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교재 속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최군 얘기를 들을 때 아침에 이제 운전하면서 차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그 뭉클함 있잖아요. 그 감동, 그 빛 그런 게 느껴지는데 마침 이렇게 해가 막 뜨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그 빛이 비치는데 어제 이제 저희 구역 모임 할 때도 이제 교재 속에서 갑자기 이제 형제자매들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해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이 시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퀘스천 질문 속에서 이렇게 그 교제 안에서 우리 가져갈 수 있는 답들 그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사건이 왔을 때도 중요한 어떤 솔루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내 아이 아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제가 이사를 들어간 그 단지에서 알았어요. 아 구원단지. 네. 네. 지난해 그 사건 때.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애 몇몇 엄마들이 되게 많이 멀리해라. 그 집에는. 놀지도 말고 초대하지도 말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아, 네. 진짜로요? 네. 회의를 했는데 놀지도 말고 초대도 하지 말고 아주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를 다닌가 딱 봤더니 이단 중에 가장 최고로 친 이단을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닌다는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누구누구 엄마가 그랬다며 아니 자기네 교회는 2단 중에 최고 2단인데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 얘 엄마끼리 좀 네, 다툼이 있었네. 굉장히 좀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막 퍼붓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속상하니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럼 아이들도 그걸 느꼈겠네요. 느꼈겠죠. 아. 네. 일단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얘기를 퍼붓기 전에 이제 집사람이 용기를 얻은 게 어딘가 봤더니 그 모임에 참석했던 엄마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전혀 모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두 엄마가 저희 집사람과 가장 친했던 엄마가 찾아와서 울면서 언니 언니가 정말 거기 다니냐고 난 진짜 자기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울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린 언니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언니가 너무 좋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애엄마들이 그렇게 자주 모이고 초대를 했던 것들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엄마가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면서 애엄마들 초대를 안 하는 건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 또 그걸 알고 이제 아빠 저한테 몇 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 구원파를 욕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성경에 봐라. 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축복한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한 사람은 그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 혹시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아. 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친구가 직접적으로 야 니네 구원파라며 너 뭐 뭐 너 아. 뭐, 어디 어디 거기 나간다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애는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들이죠. 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애들은 고등학교 중학교는 별로 신경이 없어요. 예. 뭐 애들이 워낙 그런 쪽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5학년 이때 굉장히 그 친구들끼리 많이 놀아야 되고 많이 해야 될 나이에 걔네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 걱정하지 마.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너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너한테 어떻게 대하니? 그럼 너는 그냥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애들은 그대로 뭐 전혀 그에 대해서 아빠 뭐 이렇게 뭐 근심 눈초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그때 멀리했던 엄마들은 이제 따로 모이기고 있지만 또 그때 찾아왔던 엄마들 하며 몇몇 엄마들은 또 더 가까워졌어요. 아. 구원파인 줄도 알고. 근데 이 언니를 보니까 뭐 전혀 이상 아니 도대체 이상할 것 끈덕지도 없는데 왜 언니가 그런 데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냐. 그래서 야 내가 어때서 야 그렇게 얘기하는 걔네 교회가 더 이상해 너 안 들어봤냐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듣고 응? 듣고 부르고 말할 뿐인데 그게 뭐가 이상하니 했을 때 그 중에 그 찾아와서 울던 엄마 중에 한 분이 목사 딸이 있어요. 아주 전통적이고 그 아버지도 뭐 아주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구원파하면 이렇게 그 옛날에 오대양 사건 때문에 노했던 사람들인데 그 딸이 와서도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거는 아 자기가 알기는 그게 아닌데 언니는 그게 아닌데 방송에서 듣기에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막 안 나가면 안 되냐 했을 때 뭐 내가 뭘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니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 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고 커피도 더 많이 마시고 자주 만나고 아주 뭐 이게 예, 너무 친해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그런 애들끼리 또 잘 어울리고 있고 전혀 예, 상관없습니다. 예. 작년에 좀 굉장히 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담담히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태민 씨 어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야 이제 갑자기 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제가 구원파 아닌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나? 아, 뭐 이제 저한테도 뭐 많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 나갈 건가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해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이게 극과 극으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친해지고 좀 우리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원수가 되다시피 이렇게 흙과 백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옛날 예수님 때부터도 그랬구나 생각이 들고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이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갈 건가 이게 나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그러니까 이 방송 초반 때 제가 아마 좀 질문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를 아마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거 생각들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태영 씨랑 저랑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제 아이도 전 이름도 특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중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아버지를 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전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거든요. 와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끔 제가 걸어가려고 그건 제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분명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는 게 저한테는 희망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랑 그런 얘기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아이가 좀 더 빨리 좀 말을 좀 알아들을 나이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조금 더 빨리 아버지답게 성장을 해서 같이 좀 진짜 아니 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커 있는 아버지들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교감 안 됩니다. 대화만 나눌 뿐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 하는 교감 안 돼요? 지금 이제 제 아이는 표현에 좋아, 싫어 정도. 약간 그런 거라서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부러운 눈빛으로 지금 여기 분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나이 때 됐을 때 저 생각들이나 정신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게 될까? 앞니를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간들을 거쳐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좀 보면서 많이 드네요. 지금 파퍼스 분들하고 얘기 중인데요. 굉장히 좀 훌륭한 아빠들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좀 찾은 답들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영 아빠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우 아버님. 말씀 안에서 뭐 구체적인 말씀을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애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작은 애도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작은 애도 같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따라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그 이제 어떻게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갈 것이며 또 꿈사랑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세워오라라는 과제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같이 참석을 했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족끼리 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누가 다시 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세워놨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게 또 계획을 세웠지만은 자녀하고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돼서 이제 그 뭐 소위 말해서 그 잠언이 전체적으로 딱 한 달에 딱 읽기 좋은 분량이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또 그 일주일에 꿈사랑을 한 번씩 처음부터 사실 조금씩 읽으면 또 다 못 읽으니까 뭐 토요일이나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좀 잡아가지고 한 번을 딱 다 읽자. 뭐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읽긴 좀 어렵고 이제 또 꿈사랑이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전반부 정도 읽고 다음 주에 후반부 읽고 일단 이렇게 좋더라고요. 거기 읽으면서 사실은 그 저희가 구원 받을 때 어떤 그런 말씀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외에 다른 외부인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도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계속 저희 첫째는 이제 뭐 말씀을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됐고 둘째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구원이 뭐야 또 뭐 이 우리 둘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자기도 알아야 되는데 또 뭐 얘기 듣다 보면은 아 또 그날 그 전도 집회 가서 또 얘기 들은 얘기가 무서운 말씀을 하셨대요. 말씀 전하시는 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시체하고 다름없다.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아와가지고 뭐 갑자기 어 나는 시체야 뭐 하나님 보시기에 시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 무섭네. 이 사망에 올라가는데도 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언니는 전부 다 또 구원받아서 응? 전부 이렇게 될 텐데 자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꿈사랑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또 다 담겨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저기 그 아이 넷을 둔 그 형제님 얘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전달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전도집회에 참석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 담겨 있었고 또 실제로 또 이 아빠가 이렇게 아이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제가 또 전에 들었었고 저도 좀 영향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뭐 형제하고 싸운다든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뭐 어른들 몰래 뭐 나쁜 짓이나 사고를 쳐놓고는 숨기고 있다든지 등등의 그런 사소한 죄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전부 다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애들은 쉽게 또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특히 또 꿈사랑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전달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특정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 교육에 접목시킨다기보다는 뭐 전반적인 말씀을 가까이 항상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뭐 지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빠빠스 분들하고 오늘 밤새서 대화하고 싶네요. 질문만 하면 답이 술술술 나오고 평상시 교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한 분 한 분 내놓고 훌륭한 아빠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그 힘은 이 교제 안에서 어떤 방법들이 이제 나오고 그거를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네라는 걸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미 아버님 부모가 돼서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이제 총각일대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구원 받는 거는 이제 그 80년대 그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청년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실은 어린 나이 때 구원을 받고 이제 모임에서 쭉 자라오면서 사실 모임의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어느덧 이제 저뿐만 아니고 저의 가족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또 돌아온 거죠. 그래서 모임에서 또 구원받은 이제 그 자매와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초등학교 아이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여자아이를 두고 있는데, 사실 둘 다 큰 아이를 제가 느끼면서 뭔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또 조급하고 뭔가 좀 모임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은 앞서는데, 사실 그 요새 사춘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부담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라는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큰 아이는 이제 성경을 위주로 한 그런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책들을 이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즐거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 그 아이의 이제 구원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구원파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좀 그 굉장히 그 구원파에 대한 문화와 친구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아들로서는 그 저희 아버지로서는 좀 우려를 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게 구원파로서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좀 자랑스럽고요. 이제 둘째는 저와 함께 늘 노래와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안에서 구원파의 문화를 가지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언제 받는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 언젠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노래한테 너무 부럽다. 노래 이 안에서 지금 이제 그 아까 말한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추억들이 너무 장난 아니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들의 추억이 예, 이 안에서 쌓아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 그것들이 저는 뭐 대기업 인사팀에서 있는데 이렇게 입사하는 애들의 스펙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스카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스펙들 쌓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애들이 가져가는 이 추억들은 이 안에서 오빠 안에서의 추억들 예, 너무 부러운 거죠. 제가 못했던 부분들. 예, 그래서. 지나가고 들에 놀던 동무간 곳 없으니 이 세상에 낙원은 어디이뇨. 블랙 조 널 부르는 소리 슬퍼서 나 홀로 머리를 죽이고 서가노니 블랙조 널 부르는 소리 그립다. 어나더 day when my heart was young and gay called all my friends from the cotton fields away gone from the earth to a better end. I know I hear the gentle voices calling old Black Joe. I'm coming, for my head is bending low. I hear their gentle voices calling old Black Joe. Let's go. 주의 비가 나를 희게 씻었네. 주 예수 내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헛된 영화 모두 벗어버리고 주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네. 내 몸과 마음 모두 주께 바치고 저 하늘 영광 중에 주를 섬기리. 주 예수 내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편식하는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조리법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걱정하며 살피기도 하고, 혹 아이가 아프면 그 곁을 밤새 지킨 경험 모든 부모님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됨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멋진 아빠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감사합니다.